코바코 노동조합 최초의 팟캐스트.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만 먼저 시작하고 봅니다. 저는 27대 지부장 박윤석이고요. 연출의 홍보부장 조려진입니다. 비선 실세는 따로 있습니다. 기술의 문화부장 서경덕입니다. 편집의 여론조사부장 안녕 이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염둥이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얹혀가는 사무국장 임정환입니다. 네, 이런 분들을 모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27대 노조의 비공식 공약 팟캐스트를 드디어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와! 잠깐만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저희 지금 금요일에 퇴근도 못하고 모여서 이거 부당노동 행위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 방금 시간의 수당으로 그 많은 샌드위치를 먹어놓고 사실은 녹음 끝나고 고기가 있어요. 고기! 자, 이번 팟캐스트의 목적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코바코 직원들이 한반도 전역에 선재해 있는 관계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도 제 뜻을 실어표기 못하는 바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 요새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 버스에서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잖아요.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잘만 되면 전 조언한테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노조 소식을 마구마구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잘만 되면 그런데 잘 안 되면요. 그럼 우리끼리 고기 먹고 이름도 없는 팟캐스트가 이름도 없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듣고 반응 좀 보여주세요. 제발.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합 생각. 요새 노조와 회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이슈라면 역시 전 직원 근로계약서 갱신이 있겠죠. 갑자기 비밀 메일 하나 받고 어떤 분들은 메일 확인할 틈도 없었을 텐데 계약서 두 장 받고 여러분들 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받고 왜 회사가 이런 걸 시킬까 하고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저희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사측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건데요. 근로기준법상 작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17조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 17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 공부해왔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두 번째가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휴일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상입니다. 네, 뭐 기타 등등이 있긴 한데 대충 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걸렸을 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항목별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빠져있으면 거기에 맞는 과태료도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측에서 썼던 근로계약서에 보면 보통 근로계약서를 요즘 쓰신 분들이 다 수습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직무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거죠. 또 예전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본이 없어요. 쓰질 않았으니까. 뭐 그런 이제 관리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갱신을 한다면서 전부 작성을 하게 된 거죠. 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근로자가 다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만큼 뭐 이 부분 작성에 있어서 노조에서도 다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애초에 취지가 잘 살고 이 근로계약서가 조금씩 더 개선되고 보완되길 바랍니다. 상큼하고 즐거운 소식도 있죠. 2월 30일자로 드디어 26기 신입사원 6명이 입사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실 이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왔으니까요. 잠시 후 다른 코너에서 만나보시고요. 그 외에도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6월 20일, 23일 기쁜 소식이 연달아 들려온 건데요. 양승관 조합원이 둘째를 보았고요. 강민석 조합원도 아빠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알갑.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요즘 가장 궁금한 뉴스는 무엇이? 사무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최근 주요 화두로 떠오른 성과 연봉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성과 연봉제가 뭔데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인가요? 네, 성과 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의 차이를 두는 제도입니다. 최초 도입 취지는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성과연봉제는 정확히 성과연봉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아니 좀 읽는 건데 못하나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운 사무직에는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점과 지나친 경쟁을 부추겨 조직 내 협력을 떨어뜨린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노동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고 지난번 박근혜 정권에서는 졸속 도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더 커진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2016년 1월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에게 줄기차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를 압박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9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이 중 48개 기관은 노사 합의가 없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한 것이 큰 무리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 30여개 기관은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아유, 큰일이네요. 근데 저희 코바코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죠? 우리 공사의 경우 작년 4월 노사 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에서 상급값 기본연봉 차등폭을 평균 3%포인트로 확대하고 전직원 성과연봉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1에서 3급값 성과연봉 차등폭을 2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3월 이하 성과연봉 차등폭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결과 작년 9월하고 12월에 총 월봉의 70%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네, 로봇 사무국장님 발언이었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바뀐 부분이 이제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네. 너무 로봇 같죠? 6월 16일에 기재부에서는 성과연봉제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과연봉제 폐기,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반납입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조가 조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 유지 혹은 폐기 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점, 그리고 성과연봉제 성과급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인 강제력을 없다고 밝힌 점 등이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노조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성과급 2배 차등을 골자로 하는 성과연봉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차등폭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받은 성과급은 조합원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므로 반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연봉제 개선 문제건 성과급 반납 문제건 과거의 경험상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최종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전 등 타기관의 사례를 수집하여 최대한 조합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합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봇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시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시다. 여러분, 네, 오늘은 두 개의 인터뷰를 담아왔고요. 향후에는 좀 수줍은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사연 대독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 6월 22일에 만나본 조합원과의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예, 지금 길랑발에 증후군 걸려서 지금 그 2년 가까이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코바코 직원 전학준입니다. 코바코 식구들 다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뭐 언제쯤 프레스센터에서 뵐 수 있을지? 그 지금 현재 일정대로라면 9월 21일까지 휴직이고 9월 22일에 복직입니다. 그래서 뭐 9월 말 정도에는 우리 보고 싶은 공사 식구들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우리 공사 식구들과 이렇게 그 걸었던 청계천, 같이 갔던 덕수궁, 네, 같이 밥 먹으러 다녔던 삼청동, 다 그립고 예. 삼계천도 굽고 독성도 가고 삼청동에 밥도 다시 먹으러 가고 예. 그렇게 그 재밌게 회사 생활을 하고 싶어요. 예. 혹시 마지막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나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그 좀 이렇게 바뀐 게 좀 말을 예전에 되게 빨리 하고 두세 번씩 반복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계속 의식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공사 구성원 여러분들도 아마 나쁜 습관이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다 누구나 그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 계속 자기의 나쁜 습관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 예, 특히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 전 아파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또 그 인생 전반도 이렇게 좀 더 나은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될 테니까 우리 모두 그 각자가 가진 나쁜 습관을 하나씩 없애도록 합시다. 저는 공사에 복귀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했던 습관, 이렇게 말을 반복했던 습관을 최대한 개선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식구들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코바코와 코바코 식구들 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참 반가운 목소리였죠. 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밝고 긍정적인 모습 정말 그대로시더라고요. 저희 후배들도 공사의 미래에 대해 오랜만에 희망찬 얘기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조만간 전학준 선배와 덕수궁 청계천 점심 산책에 나설 뉴페이스 후배들, 아니 뉴보이스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빨리 만나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신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케팅 조사 직렬 최지웅입니다. 저는 출신은 부산 출신이고 지금은 저기 서대문역 쪽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함께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행정경영직렬 부산지사 정지훈입니다. 예,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학교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나왔고 예,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에 연고는 없는데 부산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부산지사에 가면 제가 막내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사로 가게 될 정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고 그리고 대학도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오늘 임용식을 하면서 제가 이곳 코바코의 일원이 됐다는 걸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조사직에 들어온 28살 양성원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좀 전까지 이제 조선일보에 다니다가 예, 탈조선을 해서 여기 오게 됐고요. 예, 제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게 해드릴까 했을 때 제 한자가 그 사극에 보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할 때 그 성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 직렬로 입사한 서주영입니다. 저는 25살이고 태어나기는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무늬만 경주인 서울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고 학부 때는 식품공학을 전공했었고 또 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했었고 이렇게 전공을 뛰어넘는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 코바코에 정착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윤슬기입니다. 저는 법학 직렬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근처 이화여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항상 그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저 건물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러러봤던 건물에 입사를 하게 돼서 꿈만 같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30일 임용식 날의 따끈따끈한 목소리였습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우리 신입들에게 선배 조합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요. 여섯 분 모두 환영합니다. 문화합시다. 선진문화노조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외에서 제공되는 문학인 뉴스. 먼저 최근에 노조 사무실이 싹 뒤집어졌죠. 노조 문구를 한번 정비한 건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예, 우선 저는 문화부장 서경덕입니다. 우선 기존의 책들을 많이 정리를 했고요. 새로운 책들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만화책을 많이 기부해 주신 덕분에 와. 책장 한 권을 하나를 전체 만화로 채워서 노조 사무실이 이제 만화 카페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화책을 하나 골라서 먼저 읽어봤고요. 그에 대한 좀 제 느낌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독한 미식가로 유명한 다니구치 지로라는 작가의 만화고요. 제목은 신들의 봉우리라는 작품입니다. 모든 인생을 통째로 등산에 건 남자와 그 남자를 지켜보는 또 한 남자,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 한 줄평은 남자의 오기가 숭고해지는 순간. 저 홍보부장도 한 권 준비해왔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룬 책이고요. 약간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에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약간 남자분들이 읽어도 정말 공감할 부분이 많고 전혀 거부감이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 여자의 얘기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저의 한 줄 정리. 한 시간을 투자해서 82년생 김지영의 삶을 인생 체험해보시길. 끝으로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고요. MBC 출신의 뉴스타파 최승호 PD의 다큐 영화고요. 예, 10년간 공영방송의 망가진 모습과 정권 부역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부천 영화제 기간 중 3회를 상영하는데요. 8월 중순 이후에는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 예정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표를 노조에 제공해 주시면 티켓 비용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봐주세요. AS센터 노조는 민원처리센터. 조합원의 의견은 어찌 처리되었을까요? 이벤트도 있어요. 그동안 들어온 민원 중에 벌써 두 가지가 해결되었습니다. 뭐 벌써요? 아, 대박! 그동안 콘도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총무팀에 전달을 하였고요. 예약 방법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용 가능한 콘도 잔여 객실을 모두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또 본사에 정수기가 오래되어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의견 또한 저희 노조에서 총무팀에 전달해서 공사 정수기가 전면 교체를 추진 중입니다. 콘도나 정수기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주신 총무팀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좋은 내용이었죠? 뭐 꼭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생활과 밀접한 변화 아니더라도 팟캐스트에서 이런 것도 다뤄달라, 저런 것도 재밌겠다, 어떤 의견이든 저희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후기도 필요해요. 좀 써주세요. 노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저희 노조 홈페이지라는 게 많이들 안 써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 내분망 포탈 메인 화면 왼쪽 끝에 보시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참여바당에 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와서 말로 해주셔도 물론 환영이고, 또 저희들한테 노조 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nojo@kobaco.co.kr 이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청사항, 민원, 하고 싶은 말, 불평, 이벤트 응모 등 모든 게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하시오 코너도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코바코 노동조합 최초의 팟캐스트 1회 맞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팟캐스트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노조 메일로 간단히 추천 제목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신청 기한은 7월 31일까지고요. 당선되신 분께는 당선의 영광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소정의 선물도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추천받았던 제목 중에는 나는 노조다, 박윤석의 코바코 공장, 노조 판다 등이 있었습니다. 노조 판다가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매국노스러운 느낌이 나서 이건 아니지 않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노조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더 깊이 파본다는 의미도 있겠더라고요. 뭐 추천도 받고요. 여기에 대한 투표도 가능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응모하실 때 메일 제목이든 아니면 게시판이든 응모 두 글자를 꼭 달아주세요. 이제 본격 여름 휴가 기간인데요. 날도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 꼭꼭 챙겨가시고요. 7월 둘째 주에 저희 노조가 아주 작은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노조 팟캐스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초의 팟캐스트 1회가 드디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솜씨 좋게 진행해 주신 홍보 부장님, 첫 번째 녹음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금 아니고 소감 말씀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위원장님이 팟캐스트를 해보자고 했을 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팍팍한 회사 생활에 위한, 그리고 자기 검열의 해방구가 될 것 같다는, 정말 우리 팟캐스트가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보며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면 2회를 녹음해야 되는데요. 녹음할 수 있도록 1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불러가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